6월 14일 SPM 뉴스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앙은행이 지난 목요일 기준 금리를 2.25%로 동결했습니다. 중앙은행 휠러 총재는 물가를 목표 범위에 맞추기 위해 추후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뉴질랜드가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 가격이 가장 싼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의 비율이 59%에 불과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빈집으로 공식 분류된 집이 3만 3천 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클랜드의 빈집 비율은 6.6%로 시드니, 멜버른보다 높았습니다. 웨스트팩과 ANZ은행이 해외 거주 주택 구매 희망자들의 대출 서비스 중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나머지 은행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9일 기준 금리를 2.25%로 동결했습니다. 그레이엄 휠러 중앙은행 총재는 오클랜드 등 여러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금융안정성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금리 동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이민인구 유입과 낮은 금리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카트르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휠러 총재는 물가를 목표 범위에 맞추기 위해 추후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연간 물가 상승률 범위를 1%에서 3%로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물가 상승률은 0.4% 정도입니다. 휠러 총재는 미래 평균 물가 상승률이 목표 범위 중앙에 놓이기 위해서는 추가 부양책이 요구될 수 있다며 장기 물가 상승률 전망은 2%에 잘 안착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에너지 가격과 세금이라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휘발유와 비교했을 때 경제협력개발기구 32개국 가운데 경유 가격이 가장 싼 나라는 뉴질랜드였습니다.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의 비율이 59%에 불과했습니다. 칠레와 네덜란드가 2위와 3위였으며 그리스, 덴마크, 포르투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유 가격은 휘발유의 84% 수준으로 7위였습니다. OECD 회원국 대부분에선 경유가 휘발유보다 쌌지만 미국과 영국 등 경유가 더 비싼 나라도 있었습니다.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이 가장 비싼 나라는 미국으로 113%였습니다. 미국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OECD 회원국 중 가장 저렴한 나라였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휘발유 대비 경유 가격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 스위스, 영국, 스웨덴, 헝가리, 호주 순이었습니다. 이들 나라는 대부분 경유 세금이 휘발유보다 비쌌습니다. 오클랜드에서 빈집으로 공식 분류된 집이 3만 3천 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클랜드의 빈집 비율은 6.6%로 시드니 5.2%, 멜버른 4.8%보다 높았습니다. 시드니와 멜버른에서는 집값이 뛰는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투기꾼들이 사서 고의적으로 빈 채로 놔두는 유령집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당은 수치를 보면 오클랜드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2013년 인구조사 자료와 비교할 때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외국인 바이어들이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닉 스미스 주택장관은 내국인이나 외국인 바이어들이 집값이 오른다고 집을 사서 일부러 비워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웨스트팩과 ANZ은행이 해외 거주 주택 구매 희망자들의 대출 서비스 중단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조치는 호주의 은행들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융자를 금지한 조치 이후 이루어진 것입니다. 웨스트팩과 ANZ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조건을 국내 주소지와 수입이 있는 임시거주 비자 소지자 이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ANZ은행은 새로운 제재 정책을 통해 상당량의 해외 거주인들의 주택담보 신청을 거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당 재정부 그랜트 로버슨 대변인은 은행들의 결정을 놓고 주택시장이 해외 구매자들로 인해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논평하였습니다. 이런 조치는 이미 영국에서 시행 중인데 대부분의 부동산 구입자들은 자신의 벌어들이는 수입의 4.5배 이상의 이용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은행들의 이번 결정은 중앙은행이 현금 기준 금리를 2.25달러로 동결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오클랜드 90% 이상의 애완견 인식 태그가 7월 말까지 푸른색의 제품으로 교체됩니다. 7월 31일까지 재등록이 진행되는데 등록비로 발생하는 자금은 애완견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들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비, 해변과 산책의 순찰 비용, 동물보호소와 입양 비용, 애완견에 대한 아동 교육 비용, 분실견 수배 비용, 위험견 방지 대책 수립 등의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주에게는 추가로 300불의 추징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노동당과 녹색당이 연합 발표 이후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뉴스에서 진행한 정치 여론조사 결과 국민당의 지지율은 48%로 2% 하락, 노동당의 지지율은 29%로 1% 상승, 녹색당의 지지율은 12%로 2% 상승, 그리고 뉴질랜드 제1당은 9%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28일부터 2일까지 1,500여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노동당의 앤드류 리틀 대표와 녹색당의 제임스 쇼, 마티리아 투레이 공동대표가 MOU에 서명하고 다음 선거 때 힘을 합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학자금 부채 규모는 채무자 수 73만여 명에 총액은 1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2조 3천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뉴질랜드 인구의 20% 정도가 학자금 부채가 있다는 얘기로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의 슈퍼골드 카드 소지자는 AT호 카드로 전환하여야 7월 1일부터 무료 버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버스 카드를 전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12만 5천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버스 무료 서비스 규정을 개정한 이후 65세가 넘는 시민들은 특별 전자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오클랜드 교통국은 대상자 개개인에게 우편으로 신청 권유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상자는 적어도 신청 첫 단계에서 직접 전화하거나 서비스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한국인 슈퍼 골드카드 소지자들의 대중교통이용 규정 설명회가 6월 21일 1시 40분 한인회관 강당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베이 오브 플랜티에 위치한 키위프루츠 재배회사 프리마인드 엔터프라이즈 LTD는 다수의 노동법 조항을 몇 년간에 걸쳐 위반한 혐의로 2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의 수확 시즌에 농장인부들을 고용하면서 명문화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임금 내역이나 근로시간, 휴일 근무 등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된 근로자는 모두 121명이나 됐으며 이들 대부분이 임시 이주 노동자들이었으며 이들 중 많은 수가 이미 뉴질랜드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위프루츠 재배업자들의 단체의 관계자는 이번에 노동법상 문제를 일으킨 해당 기업에 대한 당국의 사법 처리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년간 경영난을 겪어온 스카이TV가 통신업체 보다폰과 합병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카이TV 측은 발표문을 통해 보다폰과의 합병설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스카이TV의 주식은 지난 12개월간 23.8% 떨어져 1.40달러 감소한 4.47달러에 거래되어 왔습니다. 뉴질랜드 통신 사용자 협회는 스카이TV와 보다폰의 합병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월드뉴스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빙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영국의 EU 탈퇴 찬성이 반대 답변보다 4에서 5%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영국 파운드화가 즉각 하락하는 등 세계 경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신 여론조사 8개 중 5개 조사에서 EU 탈퇴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개 결과에서만 잔류 의견이 앞섰고 나머지 1개 조사에서는 양측이 비슷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9에서 17%로 파악되는 부동층의 최종 표심이 국민투표 결과를 가릴 것이라며 확정적인 예측을 미루고 있지만 다수 조사에서 영국 여론의 탈 EU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민 게시판입니다. 고려대학교 교회 오클랜드 지부의 6월 정기 모임이 6월 18일 오후 6시 구 취설로 자리인 참여에서 있습니다. 이상 SPM 뉴스였습니다.